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?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용감하지?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기격시 용감하게 틱틱틱 나 랩덤을 갈리고 깔린 랩컴을 듬나 쓸어버려 가뿐하게 빅빅빅 가사 완전 신들렸지 24-7 언제나 난 끝끝 목도 없고 멋도 없는 애들이 오늘도 부려대는 저축축 두 발이 보란 듯이 경적 올게 판에 추사표 내 가요계 추계 첫타도 과홈런 때려 자신 없다면 방망이를 내려 내 무대 끌린 대로 슛해 맘대로 그래도 대중의 함성들은 내게를 채워 그래 난 무대 위에 강대 코드 중에 해 그저 마이크를 꺼둬 나 미칠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명치에 힘 꽉 주고 다른 전화 나 미칠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겁없이 집어 삼킨다 Cause 네가 fire fire fire get higher higher higher 날 모른다면 제대로 알아봐 우리가 누구 누구 진격의 방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Turn up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Turn up 네 맘을 집어삼켜 내가 왔다 지금 빨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누구 누구 진격의 방탄 우리 음악이 시작됐다면 눈 뒤집혔어 비오는 날 우리 스타일은 no more dream 무대 위에서 선배들 등을 밝히 What? What? More can I say? 데뷔부터 지금까지 쭉 위로 우리의 굳이 점령한 시간 문제 첫 블락을 잡아들인 Domino 길을 잡아들여 이 깜빡 뜨면 우리 무대에서 길을 잡아끌어 이런 감각스러운 내 랩에 향한 한 번만 보면 순간 빠지면 너는 완전 속이 타 Nobody hold me down Okay 나는 사분해서 박자 빛 위를 항상 찍고 다녀 무릎 위에 선 상남자 나 미칠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명치에 힘 꽉 주고 다른 전호 나 미칠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겁없이 집어삼킨다 Cause 네가 fire fire fire get higher higher higher 날 모른다면 제대로 알아봐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그대의 함성들을 못 느껴 그대로 영원히 거기 있어줘 이대로 죽어도 후회는 없을 테니까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겁없이 집어삼킨다 Cause 네가 fire fire fire get higher higher higher 날 모른다면 제대로 알아봐 우리가 누구 누구 진격의 방탄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우리가 누구 누구 진격의 방탄 진격